세상 속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 뭘까? 내 걸음만 느린 것 같아 숨차게 달려봐도 빛은 그만큼 멀어지는 걸 알고 있니? 내가 그린 내일엔 네가 있던 걸. 너와 같은 꿈을 꾸는 건 저 하늘을 걷는 건 별들이 물이 지어 우리 비춰줄 때 Falling, I'm falling. 어제보다 밝은 미래가 널 기다리고 있어. Oh, where is dream? 너를 지켜줄게.